동화 한국어 버전 개구리와 황소.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함께 행복했어요. 항상 함께 놀고 모든 것을 서로 도왔어요. 하지만 모두 똑같진 않았어요. 어떤 개구리는 제일 날랬어요. 그 개구리는 가장 높은 바위에도 뛸 수 있었답니다. 어떤 개구리는 제일 빨랐어요. 다른 개구리들이 보기도 전에 파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맥스가 있었죠. 맥스는 그 중에 제일 컸어요. 맥스는 매일 식사로 파리와 곤충을 12마리도 넘게 먹었어요. 다른 개구리들은 맥스가 너무 크다며 그를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맥스는 관심 받는 걸 즐겼죠. 자신의 큰 덩치를 자랑하며 작은 개구리들을 종종 비웃었어요. 오! 내가 제일 높은 바위에 뛸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큰 동물이 널 공격해도 빠르게 도망칠 수 있다고? 그거 잘 됐네. 난 그런 기술 필요 없어. 아무도 나보다 크지 않거든. 넌 정말 맥스보다 큰 동물이 없다고 생각해? 그거야 모르지. 더 큰 동물을 본 적이 없잖아. 연못은 숲속 깊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들 맥스가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했죠. 맥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내 덩치가 커서 정말 좋아. 맥스에게는 네 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연못에서 다른 개구리들과 놀았답니다. 이봐, 저기 나무로 가서 놀자. 거기엔 큰 돌들이 많이 있어. 난 거기서 안 놀 거야. 엄마가 연못 근처에서만 놀라고 하셨어. 자, 빨리 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걱정하지 마. 만약 문제가 생기면 아빠를 부르면 돼. 잘 모르겠어. 엄마가 화낼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 엄마가 화내시면 아빠한테 설득해달라고 할게. 그럼 혼내지 않으실 거야. 알았어. 가자. 더 기다릴 것 없이 모든 아이들이 연못 건너편의 나무로 뛰어갔어요. 큰 나무 밑에 작은 연못을 보고 모두들 놀랐죠. 저거 봐. 여기 또 다른 연못이 있어. 세상에는 연못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못 본 게 훨씬 많아. 세상은 아주 아주 넓다고. 너희들 계속 떠들기만 할 거야. 얼른 놀자. 그들은 가장 높은 돌로 올라가서 첨벙 소리를 내며 연못에 뛰어들었어요. 갑자기 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땅이 흔들리는 거지? 우리 연못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 모두 큰일 날 거야. 저게 뭐야? 아이들은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연못으로 걸어오는 걸 보고 겁을 먹었어요. 그 동물은 바위보다도 컸어요. 걸을 때마다 배가 출렁거렸죠. 굉장한 소리도 나면서 아이들은 서둘러 도망갔어요. 하지만 빨간 작은 개구리는 서두르다가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안 돼. 기다려. 어서 나와. 널 잡아먹을 거야. 이게 무슨 소란이지? 너희들은 누구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커다란 동물님, 제발 절 먹지 말아주세요. 뭐? 널 먹는다고? 내가 왜 널 먹고 싶어 하겠어? 난 그냥 물을 마시러 온 거야. 그럼 저희를 해치지 않을 건가요? 그럼 그럼. 난 개구리를 먹지 않아. 그럼 뭘 먹어요? 어쩜 그렇게 클 수 있죠? 우리 아빠는 곤충을 정말 많이 먹어요. 하지만 당신의 절반만큼도 크지 않아요. 너의 아빠? 아빠 개구리? 개구리는 나만큼 클 수 없지. 난 원래 크게 태어난 거야. 모든 동물들은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그럼 당신보다 큰 동물도 있단 말인가요? 물론이지. 아이들은 황소보다도 큰 동물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한참 동안 다른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곧 해가 저물었고 모두들 새로운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서 집에 가자. 아빠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아. 그래, 어서 가자. 아이들은 곧장 맥스에게 돌아가서 오늘 겪은 일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개구리들도 모여들었답니다. 요 순진한 녀석들, 그러니까 니들 말은 그 황소인지 뭔지가 나보다 크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황소보다 더 큰 동물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쪽 연못으로 물을 마시러 올 거래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아빠는 절대 황소처럼 커질 수 없다고 했어요. 뭐? 말도 안 돼. 누가 나보다 더 클 수 있단 말이야? 속인 거야? 황소가 장난친 거야? 몸을 부풀린 게 틀림없어. 거짓말쟁이야. 사실일 거야, 맥스. 난 여기 물 마시러 오는 새들과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다른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 우리가 제일 잘났다는 생각은 큰 실수를 한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난 달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럼 아침까지 기다려본 건 어때? 그 큰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온다고 했잖아. 아침에 그곳으로 가보면 사실인지 알 수 있겠지. 모두들 동의했어요. 하지만 맥스는 화가 났죠. 맥스는 자기가 제일 크다는 걸 증명하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자기를 비웃을 것 같았어요. 안 돼! 지금 우리는 바로 확인해야 해! 감히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그 황소는 거짓말이 들통날 줄 몰랐겠지! 내가 자기만큼 커질 수 없다고! 맥스는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섰어요. 그리고 배를 한껏 부풀렸죠? 맥스의 덩치가 커졌어요. 말해봐! 그 황소가 이만큼 컸어? 아니요, 더 컸어요. 맥스는 배를 더 부풀렸어요. 어? 그럼 이만큼 크더냐? 아니요, 더 컸어요. 맥스, 이러지 않아도 돼. 모두 자기만의 재주가 있다고. 아마 그 황소가 덩치는 커도 우리처럼 뛰진 못할 거야. 그래, 맥스, 그만해. 그러다가 다칠 거야. 하지만 맥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조언은 듣지 않고 맥스는 그저 황소만큼이나 덩치가 커지길 바랬어요. 모두의 걱정을 무시한 채 맥스는 배를 더 크게 부풀렸어요. 황소가 이만큼 컸어? 아니요, 아빠. 더 커요. 이번엔 허리를 활처럼 휘어서 더 부풀렸어요. 이만큼 컸어! 더 커요! 맥스의 얼굴이 새파래졌지만 몸을 더 부풀렸어요. 눈이 금방 튀어나올 것 같았죠. 그럼 이만큼 컸어! 맥스, 그만해! 정말 다칠 거야! 말해봐! 이만큼 컸어! 아니요, 아빠. 더 컸어요! 다른 개구리의 말대로 맥스는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가 늘어나고 눈은 튀어나오고 배는 너무 부풀어 올랐어요. 하지만 맥스는 포기하지 않았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몸을 더 부풀렸어요. 그럼 이만큼! 안 돼,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 아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맥스의 배가 터져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부풀렸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울고 또 울었어요. 모두들 슬퍼했어요. 맥스, 이 친구야, 우리 말을 들었어야지. 모두 각자의 재주가 있는 거야. 무리해서는 안 돼.